붉게 타면 고운 애기 단풍은 허이해 떨어지냐. 아무 속에 사연이 있나 서리서리 눈물인가 내 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 찾아올까나 내 장산으로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